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이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숭배하는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같은 이가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살때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장부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역한 자들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이나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에 있던 그 이스라엘과 또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그 언약을 파괴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것들을 지키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패역한 자들로 불리는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습관적인 죄악과 또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고 또이 일을 마음에 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패역함은 그들의 이런 죄악들을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관가해버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인 죄악과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돌이키고 또 회개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그 뒤에 보니까 46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행하신 일들, 다른 누구도 그와 같을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 4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우상 벨과 그 느보를 어깨에 메고 섬겼는데 바벨론이 멸망하자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짐승의 어깨에 얹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벨과 느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도 못하며 고난을 당해도 구하지도 못하는 거짓 신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바벨론의 신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 그 우상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짓 신들과 비교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통,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채율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거짓 신들과 달리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사건과 또 가나안의 정복 사건, 또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 이런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분이 누구신가?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다른 이가 아니다. 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1차적인 독자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버렸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서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던 그런 우상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크게 요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을 향하여서 과거에 행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장부가 되라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장부가 되라는 말은 남자가 되라, 남자답게 해라, 달리 표현하면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서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우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못하는 그 흔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확고하게 믿음 안에서 서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장부가 될 수 있어요? 장부처럼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설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 하면,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에도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누구도 좌절시킬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누구도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진정한 대장부로서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그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아주 어려운 또 아주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위치에 서 있었을 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무를 주시면서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1장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시면서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와 같은 그와 권면과 더불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막정한 사명 앞에서 억눌리지 않고 장차 맞서 싸워야 할 대적들로 하여금 주눅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던 거죠.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주셨던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신 너에게 사명, 너가 해야 할 그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는 그가 참으로 강해지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용맹함, 또한 그 백성들의 지지 또는 그들의 내면 같은 수양을 또 인간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확실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과거에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루실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에 기초하여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완악한 자들, 공의를 멀리 떠난 자들에 대한 이 결과는 무엇이냐면 사실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그 외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원을 시온에게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완악한 마음이 완악한 공의에서 멀리 떠난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호소하면서 내가 구원을 약속하여 주겠다라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행위가 아주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이 아닌 심판을 초래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즉시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주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조건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폐역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이 완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1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곧 구원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자들인데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없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불신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멸망한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자격 조건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구원하실 것들을 선포하심으로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이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구원받을 어떨 자격 조건도 없었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부터 풀려나게 되고 해방되었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자들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그냥 허망하게 멸망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구원의 조건도 찾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의로움도 어떠한 사람도 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이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을 쉽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믿기 전에 우리가 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바로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rough faith, but it's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절대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누군가 자신보다 강하며 또 악하고 파괴적인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 포로된 자들, 이들에게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절망과 파멸뿐이었습니다. 절망과 낙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강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망과 파멸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과 구원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로우시고 놀라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서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정 일을 행하신 일들,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행하실 그 완전한 그 구원의 행하심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선함도 어떠한 의로움도 없고 날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과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의 자유함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장부가 되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